청자 버드나무 무늬병 고려 12세기 국보 113호 철화청자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순청자, 상감청자와 같은 청자류지만 기형과 유색, 문양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다. 특히 이 병은 철화청자 중에서도 형태와 문양이 독특한 걸작이다. 입구는 매병과 비슷하면서 얇고 단정하며 몸체는 원통 모양이지만 어깨에 적절한 너비로 모를 죽인 세련된 형태다. 몸체 둘레와 병 높이의 비율도 매우 적절하다. 몸체의 양면에 단순화된 버드나무가 그려졌는데 뿌리와 등걸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다. 다른 철화청자의 경우 그릇 전체에 무늬가 그려지는 데 반해 이 병의 버드나무는 여백을 넓게 두고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운치는 충분히 살려냈다. 유약은 대체로 산화 번조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으나 한 면의 버드나무 아래쪽과 반대편 버드나무의 배경 부분은 담담한 푸른빛이 감돈다. 가마 안에서의 조화로 나타난 결과지만 이로 인해 특유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다.